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16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해온 송코루 랄슈리스타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네팔 연합민족사비주의당 대표단, 에에르데네 자미안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혁명당 대표단, 모스타파 자말 하이도 전국집행지사비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방글라데시우 자티아당 대표단, 세이드 메흐디 줄라이 제1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